박근혜 의혹도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민족화해 협의회 공개 질문장. 최근 안팎으로 극도의 궁지에 몰려 운명이 경각에 달한 박근혜 역도가 통제불능의 동족 대결 발작증을 일으키고 있다. 역도니언은 미국 상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극구 초종하여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마구 죄쳐대는가 하면 감히 붕괴 징훈이 자멸이니 하는 모략나발을 불어대며 탈북을 선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갈통엔 온통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악의만 꽉 들어차 있는 박근혜 역도의 구린내 나는 주둥이에서 온전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대통령 감투를 쓴 체면도 다 죄버리고 볼송사납게 마른 늙은 몸뚱아리의 진을 다 뽑아대며 대결 악청을 돋구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미친 독이 퍼져 말기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의원의 히스테리적인 대결 소동은 우리의 비약적인 국력 강화와 괴뢰 내부의 심각한 통치 위기에서 최후 멸망을 예감한 필사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화해 협의회는 박근혜가 저승길을 가더라도 자기의 무분별한 동족 대결망동이 얼마나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악이며 그 대가가 어떤 값비싸고 참혹한 것인지 똑똑히 알고 가게 하기 위하여 이 공개 질문장을 보낸다. 1. 지금까지 광고에 된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 대박이니 하는 것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흡수 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기만극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내놓고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북과 남이 역사와 민족 앞에 엄숙히 서명한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4 선언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이 소중한 합의들과 리행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 대박이니 뭐니 하는 궤변들을 들고 나와 북남 관계와 통일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도라도 고안해낸 듯이 요사를 떨었다. 하지만 자루 속에 선 것은 감출 수 없듯이 극악한 동족 대결광으로서의 박근혜 역도의 추악한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박근혜 패당은 북 핵 포기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핵 문제 해결이 없이는 남북 관계도 대화도 없다. 제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악을 쓰며 북남 관계의 마지막 숨통인 개성공업지구마저 결단내고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 제재 압살의 돌격대로 나서서 미친 듯이 발광해 대고 있다. 역도니언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자의적인 핵능력 고도화를 입에 개거품을 물고 헐뜯어대면서 북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니 고강도 제재와 압박이니 하고 무엄한 악담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애당초 박근혜 의원이 떠버려된 신뢰라는 것이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뼛속까지 들어찬 재년의 추악상을 가리우기 위한 것이며 통일 대박이란 북 제재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 통일 망상이었다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도 없다. 역도니언은 재년의 대결 본색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 대박이니 하는 것들이 흡수 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극악한 흉심을 감싸기 위한 서푼짜리 기만극이었다는 것을 속에 감추고 계속 뻔뻔스럽게 놀아댈 셈인가? 박근혜 역도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2. 미국을 믿고 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은 물론 남조선 전역이 불바다 잿더미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해치려 덤벼든다면 우리식의 가장 유력한 선제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어 초토화해 버리고야 말 멸족의 징벌로 이지를 단호히 표명하였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불질이 어떤 상상도 못할 파국적 후과를 초래하겠는지 알 수 없어 상전인 미국조차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 한간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박근혜 의원이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 기절초풍한 상전의 호세에 합창하며 뒤를 감당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며 무모한 객기를 부리고 있다. 특히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이며 운명의 존부인 우리 최고 수뇌부의 대소까지 감히 무엄한 악담질을 해대는 역도년의 천하무도한 망동은 우리 천만군민의 자제와 인내의 마지막 단계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일단 우리의 핵타격 수단들이 섬멸의 불을 토하면 제일 먼저 황천객이 될 것은 박근혜 의원과 역적 패당들 미제 침략군이며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변할 곳은 남조선과 미국이다. 복제의 핵을 짓부시는 우리의 정의의 핵징벌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원수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 박근혜는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은 물론 남조선 전역이 불바다 잿더미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순간에 그 운명이 결판나는 핵전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는 이에 대해 명백히 대답하여야 한다. 3. 공공연한 탈북선동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도전하는 천하무도한 유괴랍치범죄 반인륜 죄악이라는 것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박근혜 의원이 도전은 이른바 탈북이라는 것은 그 내막을 파헤쳐보면 역적패당이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반공화국 종탐모략기구와 거구 보수 패거리들을 동원하여 감행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계획적인 유인 강제랍치 범죄 행위이다. 괴뢰패당이 남조선으로 유인 납치해간 우리 여성 종업원 12명을 아직까지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외진 곳에 가두어 놓고 가혹한 정신육체적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탈북모략 소동의 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조종하는 괴수가 다름 아닌 청와대 악녀 박근혜라는 데 있다. 남조선의 역대 어느 괴뢰 집권자도 역도니언처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괴 납치를 직접 지휘하고 지어낸 탈북선동까지 해대며 발광한 적은 없었다. 주권국가의 주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귀순선동은 그 자체가 모든 나라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근본 원칙으로 납치만행을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로 교제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전면 도전이고 란폭한 유린 행위로 된다. 적하면 유엔 헌장 준수니 국제법이니 하며 남을 걸거두는데 이골이난 박근혜가 과연 이런 초보적인 것도 모르고 시돌리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한단 말인가? 박근혜는 노골적인 탈북선동으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하고 수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생리별을 강요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 죄악에 대하여 인정하고 스스로 법정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4. 집권기간 온갖 거짓과 기만 모략 날조로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헐뜯으며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박근혜 역도니언의 집권기간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목칠을 해보려고 거짓과 모략으로 일관된 허튼 나발을 쉴 새 없이 불어대며 짹짹거려온 추악한 행적으로 낙인 찍혀져 있다. 박근혜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우리의 병진 노선에 대하여 량립될 수 없다느니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느니 하며 비방 중상하였는가 하면 민족 통일 대회합 개최를 비롯한 우리의 선의와 아량이 오린 모든 제안들을 통일 전선 공세, 진정성 없는 평화 위장 전술로 매도하면서 한사코 거부하였다.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하루아침에 결단내고도 뻔뻔스럽게 그것을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들어가는 돈줄 차단으로 합리화하고 지난해 8월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지뢰폭발 사건도 덮어놓고 북의 서행, 북도발로 날조하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소녀로 몰아간 것도 박근혜 패당이다. 지어 일심단결의 대화폭으로 펼쳐지는 장엄한 군중시위와 추포발사, 횃불행진 등과 같은 우리의 기념행사들마저 제재 과시와 동요하는 민심결집을 위한 선전령이라고 왜곡 날조하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 패당이 죄치는 소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사실을 거꾸로 뒤집고 긴 것을 곰따고 우겨대는 날조 투성이다. 오죽하면 외국의 언론들까지도 박근혜는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겠는가? 거짓과 날조에 이골이 난 통치자는 민심을 잃기 마련이며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우리 공화국의 진실을 왜곡하고 서푼 자리 모량 나을 조로 동족에 대한 촉대감을 악랄하게 고취해온 데 대해 박근혜는 과연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질 수 있는가? 5. 우리의 눈부신 현실을 애써 보정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풀어막아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열어놓을 테니 우리에게 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의원은 복종이니 굶주림이니 뭐니 하는 악의 찬 망발로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헐뜯으며 공화국으로 쏠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동경심을 가로막아보려고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10여 년 전 공화국 국방부에 와서 우리의 진정어린 동포애적 환대에 너무도 감복하여 닭똥같은 눈물도 흘리고 우리 민들의 강렬한 통일의지와 열망에 탄복도 하였으며 제 눈으로 직접 우리의 놀라운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해 찬양하는 발언도 적지 않게 한 박근혜라는 데 있다. 사실 평양 체류기간에 그의 행적을 다 공개해놓으면 북체제 찬양 거무제 등 보안법에 걸려 처형되고도 남음이 있다. 만일 박근혜가 세월이 흘러 기억이 상막해져 그런다면 우리는 일부러라도 길을 열어놓고 다시 와서 보라고 할 용의가 있다. 박근혜가 그 사이 동 몰라보게 달라진 우리의 눈부신 현실을 제 눈으로 목격한다면 그토록 악을 쓰며 메어달리던 반공화국 모략 선전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모략 악담질은 세계적인 핵강국, 천하제일강국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르고 삶의 희열과 미래에 대한 낙관,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벨이 꼴리고 폭통이 터져버리는 앙탈질에 지나지 않는다. 대외적 고립과 자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호우적거리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의원 자신이다. 박근혜는 급변 사태니 제재 불안정이니 제재 효과니 뭐니 하는 재년의 모략 나발에 대해 무엇을 보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남조선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와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은 죄가 두려워 정오지 못하겠으면 대신 와보겠다는 사람들을 다 보내라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6. 우리 천만 군민의 존엄과 긍지를 무엄하게 헐뜯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악랄하게 모독하는 만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 시인하고 우리 공화국 법정에 나서서 존엄한 심판을 받을 자신이 있는가? 박근혜의 동족 대결 죄악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행은 감히 우리 천만 군민의 존엄과 긍지를 무엄하게 헐뜯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악랄하게 모욕한 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괴뢰역적회당이 우리를 중상모의하는 망동들을 적지 않게 저질렀지만 박근혜 의원처럼 수화절개들을 제쳐놓고 전면에 나서서 악을 쏟은 적은 없었다. 니언이 함부로 짓거려대는 공포정신이 삶의 지역이니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 모략나발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고 대대선선 태양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긍지를 감히 모독하는 역도원 의원의 가시도친 독설은 도발과 도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내부에서 역도원 의원의 악담을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겠는가? 혁명의 수뇌부 옹이를 생명으로 최선의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 천만 군민이라는 것을 박근혜 역도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초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느 나라나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거기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 최고 사법기관은 공화국 형법에 따라 이미 박근혜를 최고의 특급 범죄자로 락인하고 가장 엄한 극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지 오래다. 감히 우리의 모든 존엄과 영광의 상징을 모독하면서도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그만큼 악을 쏟았으면 죄역의 대가를 치르는 데서도 마땅히 결기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 박근혜는 과연 그렇게 할 다음이나 있는가? 박근혜는 멸족의 의지와 증오에 불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재년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최후 징벌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망동에 미쳐 돌아가는 박근혜 욕도는 역사와 민족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0월 19일 평양.